5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골로새서 다섯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모든 구조와 차원에까지 미쳐서 자라나고 회심과 변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엊그저께 100주년을 맞이했던 3.1운동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확장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실천해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600만 명이었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통계상 21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지만 33명의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목사나 또는 전도사일 만큼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어떤 뭐 공치사 또는 자화자찬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그 16명의 목사 중에서 4명이 변절을 하게 되고 그 4명뿐 아니라 이후에 45년 해방 전까지 수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일제 앞에 친일과 변절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 카톨릭 주교회의, 카톨릭의 가장 상위 기구 CBCK라고 부르는 한국 카톨릭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식민지배 시절 카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시키고 친일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 같은 것을 즉 공개적인 사과와 성찰을 개신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선조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역동적인 공공성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개념을 교회 안에서의 회심으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변질시켜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기력과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선교의 영역에 대한 확장된 이해와 함께 복음은 항상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1장 7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금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조화시켜보면 1장 1절과 2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이고 3절부터 8절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9절부터 12절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의 그 기저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13절, 14절에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덧붙이자면 총체적 복음, 통전적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같은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고와 기억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궁극적인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재현해 나가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사랑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결국 모두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존재하죠. 즉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윤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고 그 뜻을 인정하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책임이기 전에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또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9절을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좀 복잡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지혜와 총명 안에 채워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의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하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것을 담는 새 부대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주머니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철학사전에서는 소피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형이상학에서는 알매 다양한 형태들을 구분하고 그 최상의 단계를 지혜, 소피아라고 규정한다. 지혜는 최상의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알미다 라고 이렇게 철학사전에는 소피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원리와 원인에 대한 암이 바로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최상의 원리 또 최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존재케 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원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도 어떤 엄청난 능력도 또 신비스러운 비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궁극과 극치를 이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로서의 지혜, 그리고 사랑을 열매 맺는 지혜, 바로 그것이 소피아이죠. 좀 부연해 설명하자면 자기의 중심성을 극복한 따스한 이성이고 절제된 감정이 바로 이 소피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담는 주머니로서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쉬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쉰시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쉰시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행동하다. 즉 의지를 포함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쉬네시스 총명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소피아와 시네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정의를 아우르는 지식, 그러니까 삶과 하나된 암, 삶을 견인하는 암, 이런 뜻이 바로 이 소피아와 시네시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주머니이죠. 바로 이 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다양한 호기심과 다양한 기호와 다양한 취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싶고 문학에 대한 취미도 있고 영화에 대한 취미도 있고 그와 같은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정의를 총괄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최상의 그 주머니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 10절에서 계속 지식,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들이 당면한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즉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영지,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이란 뜻이겠죠.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당시의 신화와 풍조에 맞서서 참된 지식, 그러니까 바울은 영지라고 하는 걸 그노시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에피그노시스, 굳이 설명하면 비욘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위에 있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비욘드라고 하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죠. 이제 비욘드 영변을 미국이 요구했다. 영변 이상의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요구해서 이번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노시스 이상의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획득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동반한 지식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20세기의 영국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딕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쓴 골로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너무 단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소수의 엘리트만 이해할 수 있는 신적 비밀들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방식으로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분별력 있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원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는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딕 루카스는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우리로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겸손,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피그노시스는 무엇입니까? 삶과 하나된 앎을 뜻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이제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앎의 대상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멘. 10절 초반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알매 대상이 이게 미묘하게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매 대상의 미묘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번역의 차이가 아니고 실제 원어에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진리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진리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리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는 진리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진리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처럼 진리가 나를 소유할 때, 진리가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 자체를. 바울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의 흥미에 따라 취사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뭐 여러 영역 속에 하나의 이런 기준들로 세워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내 속에 진리의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리의 집 안에 건축하고 내 삶을 진리의 집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길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 진리 안에서의 행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축복이요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저께 3.1절 기념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이제 광화문에 가고 싶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또 미세먼지도 심해서 가지 못하고 집에서 TV로 이제 기념식을 이렇게 보는데 초반에 11시에 행사가 시작할 때 영상으로 광화문에서 또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이렇게 윤독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독립선언서 마지막에 이제 공약 세 가지 공약이 나오고 공약 직전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부가 있는데 그 결론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분기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항상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목소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와 총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은 오직 행함과 우리의 삶 속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신령한 주머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10절에는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바뀌고 있냐면 선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령한보다 위대한 것이 선한이죠. 선한.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의 원래 의미는 은혜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그 지혜와 총명이 신령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아가도스한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역사를 개벽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어떤 목사님이 페북에 어쨌든 그런 이런 슬픈 마음과 함께 이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이 평화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이 은혜로운 백성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아가도스한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아주 경계하는 종교이지만 신천지를 만들어 가실 거죠. 신천지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 영광이며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알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넘어 하나님 그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앞서 우리가 90장 찬양에서 내 친구 되신 예수여 그분의 친구가 되는 알면서 삶으로 자녀에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나의 일상 속에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단조롭지 않고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빛과 따스함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비추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교리에 대한 알미 부족합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그 분별과 그 겸손함과 그 사랑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이 선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열매 맺고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